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실 때쯤 되면은 왜 이렇게 인사했는지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로마서 2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2장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3장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2장에서 말미에 했던 얘기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우리 2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동일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것을 따라 사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 2장까지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묻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흐름을 따라서 이 물음에 답하면 당연히 우리는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많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면 또 이렇게 바울이 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또 여러 각 부분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대인에 관한 언급은 여러분들이 더 주의해서 살피셔야만 합니다. 로마서에서 특히 유대인을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오늘은 여기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 유대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유대인은 분명히 특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특권이 있습니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여러분,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약속된 주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율법은 사랑을 담고 있고, 결국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신실해야 했습니다. 그 약속에 그렇게 반응해야 했는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그 약속이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용된 구약의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은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은 무엇에 관련된 시입니까? 우리 형제 형제가 바로 맞췄습니다. 다윗에 관련된 시입니다. 특별히 혹시 다윗의 어떤 부분에 관련된 것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범죄에 관련된 시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아를 살인한 것입니다. 이 이중범죄에 대한 엄청난 참혹한 그 결과, 나단이 와서 그것을 직언하였고 그것으로 찔림을 받은 다윗의 참회시가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절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중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불의함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중고등부 설교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중고등부 설교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는데 오늘은 신문, 구문, 신문, 11문을 다뤘습니다. 그 신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 문답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답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역과 불순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별 모임 때 설교 때 어떠한 것들이 기억에 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원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게 기억에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래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아있던 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신과 함께를 안 봤구만 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과 함께 내용 저번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 불교적인 세계관 안에서도 죄는 결코 간과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죄도 넘겨지지 않고 그것은 하나하나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이제 계속 운전 얘기를 예화로 들게 되는데요. 운전을 실제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막 하니까 이 교통법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외제차만 보면은 그렇게 떨릴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장례식장 갔는데 우리 오 목사님께서 그 큰 스타렉스를 외제차 딱 벤츠 옆에서 싹 이렇게 커브해가지고 딱 주차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언제쯤 저런 스킬이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시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외제차를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누군가 제 차를 밤에 빵 박았습니다. 근데 그게 또 블랙지대의 어떤 사각 블랙 박스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근데 누군가 목격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너무나 자비로운 나머지 그것을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풀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제 차를 망가뜨린 그 범인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미워하겠습니까? 그렇게 판결한 판사도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정의롭게 판결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의하게 한 것은 그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어떻게 신실하시다 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벌하심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자비하심 있지만 의로우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그분의 진노 또한 맹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딜레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데 그것이 인간의 불의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이 딜레마가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계속 논쟁이 이어집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개역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이 따옴표나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7절과 8절은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방입니다.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 눈으로 보십시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러한 비방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은 법의 속성상 반드시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법을 가진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아예 법이 없는 자들, 무법인 자들, 다시 말해 그들은 죄인으로 명백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도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누구와 자신들을 비교합니까? 죄인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계속해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인데 저들은 율법이 없으므로 의롭지 못하다. 이러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서의 전체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 누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겐 차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는 복음은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오호! 불의한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낸다고? 그럼 내가 더 죄 지으면 되겠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은연 중에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미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수요 예배든 제가 항상 설교하는 어른들 만나는 예배는 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주님과의 관계가 된 지 지속된 지도 오래된 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비방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복을 갖고 있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것도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특권을 가졌습니다. 특권을 가짐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특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빛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특권을 남용한 것이죠. 그 특권을 가지고 기득권층이 되어서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이미 너는 모든 것을 나와 함께 갖고 있는데 왜 둘째 아들에게 내가 베푸는 것을 향하여 너가 분노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비유가 이미 복음서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에 우리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한 일주일 전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생각이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이 율법과 이 특권이 우리에게 하나의 일종의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믿은 자 된 것은 짐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올바른 자세는 진짜 하나님을 뒤늦게 믿게 되었을 땐 오히려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일찍 주님을 믿을 걸. 내가 더 일찍 주님 앞에 돌아올 걸. 그랬으면 이 주님의 특권을 더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인드를 갖지 못하느냐? 왜 그런 생각 갖지 못하느냐? 우리같이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얼굴 기색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 짐을 다 끌어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정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이 못마땅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너무 기쁘십니까? 저는 이것이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향제일교회 성도들은 정말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기뻐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고등부 얘기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돼서 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했는데요. 이 중고등부 이 6년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매해 번갈아가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갑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의 비참함, 그러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게 1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부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2부입니다. 그럼 3부는 무엇이냐?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해서 1부는 죄에 관련된 것, 2부는 구원에 관련된 것, 그 3부는 구원받은 우리의 반응, 감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구조를 왜 말씀드리냐면 로마서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3장 20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1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눠서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의 코너로 쫙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 설교로서 이 일부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바로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칭할 때는요, 유대인 중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결국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유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로마서와 유죄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요, 이 일부의 분위기는요, 법정의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고석에는 우리 모든 인류가 앉아있고 판사석에는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석에서 우리를 소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변호하고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판결의 내용이고 이미 이 판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법정에 다녀오신 분들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법정에 갔다 온 적은 없는데 제 주변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 소송에 한번 휘말리면 이게 엄청나게 피곤한 것입니다. 너무 이게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정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딱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이 판결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이후에 10절부터 18절까지 판결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역으로 제가 판결문을 갖고 왔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데, 그 다음 장,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의 평화는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멘. 앞에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시작되는 이 판결문은요,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의 인용, 여러분들 각 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탁탁탁탁 판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 이미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판결문이 인용되어 있는 그 본문을 맥락을 살펴보면요,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구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악한 자들을 향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 읽은 것들을 보시면요,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런 건 나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행위지 이게 우리의 모습일 리가 없다 했지만, 사실 이 판결문에 인용된 구약의 구절들의 그 맥락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악한 자들을 향한 문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결문을 딱 보면은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너희들도 죄와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이 죄 아래에 있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표현처럼 느껴지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라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죄만 깨달을 뿐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수영을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자유형만 할 줄 아는데 어쨌든 저까지 포함해서 두 명만 더 뽑읍시다. 여기서 수영 잘하는 분 두 명, 그래서 저랑 세 명이서 같이 이 추운 겨울 바닷가에 일본으로 수영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다 동사로 얼어 죽겠지만요. 첫 번째, 제가 수영을 제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m 가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수영 잘하시는 분, 혹시 백장로님 수영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백장로님 한 1km 가다가 죄송합니다. 동사하셨습니다. 예를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정장로님 수영 제일 잘하신다고 그래서 가정해봅시다. 10km 가시고 빠져서 네, 동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빠져 죽은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100m를 가서 빠져 죽던, 백장로님이 1km를 가서 빠져 죽던, 정장로님이 10km를 가서 빠져 죽던, 결국에 빠져 죽은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난 그래도 10km는 가지 않았느냐? 나는 그래도 이거 지킨 것들이 더 많지 않느냐? 저 이방인들보단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는 다 죄에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가 일부라고 했는데요. 하이델베르크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그 구조에 대한 예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데 이번에도 수영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오 목사님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오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수영을 잘하는 선수로 이제 됐습니다. 같이 이제 여름이 되어서 여름 수련회를 유초등부랑 이제 중고등부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계곡을 딱 만났습니다. 근데 전 물을 좋아하니까 물에 팍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 목사님은 이미 저 멀리 보이는 바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계곡을 이미 지나서 저 바위에서 막 하늘이랑 놀고 있어요. 늘이랑 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오 목사님을 따라서 막 수영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계곡에 빠질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더니 누군가 딱 와서 저를 딱 구했는데 그게 누구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딱 오셔서 저를 딱 건져내셔가지고 김전도사 하면서 저를 건져내셔서 저를 인공호흡 해주시고 저를 결국엔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토당토도 하지 않은 이 예화에는 사실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물에 들어가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지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와서 저를 구했다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담임 목사님 향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며 사무실에서 담임 목사님 볼 때마다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이델베르크의 구조이고요. 이것이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 로마서를 볼 때에는 지금까지는 조금 어두웠었지만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그 인사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